당신만 사랑한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. 당신만 알고 계세요. 세월이 변한다고 변치 마세요. 그 누가 뭐라 해도 변치 말아요. 한 평생 사랑한다고 당신만 알고 계세요. 당신만 사랑한다고 누구에게도 모른 척하세요. 당신만 알고 계세요. 꽃잎이 시든다고 가지 마세요. 가을에 철새처럼 가지 말아요.